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. 나를 벗어나지 못해 나른해진 이 순간. 잘빗은 머리가 헝클어질수록 아름다워. 내버려둬 반듯한 자세가 흐트러진데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. Oh yeah.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.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비춰서 아련되는 move. 묘한 그 느낌 아찔한 끌림. 그대로 repeat 그대로 repeat 그대로